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해서 최근 영국 조선신선협회의 스태포드 효 지부는 성명을 벨라루시 공산주의 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김일성 김종일 명칭 전국 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상설상무위원회 위원장 슈골리니 꼬부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